추운 겨울인 그런 날 또 한 해가 날 잊은 듯 지나갔던 그런 밤 우연히 내 앞에 서 있는 너 내게 한 줄기 빛 같았어 누구도 찾아와 주지 않던 어둡던 내 하늘에 작은 별이 되어 환하게 비춰준 너 겨울의 끝에서 난 봄이 돼준 널 만난 건 Oh miracle 내겐 너무도 기적 같은 일인걸 이제는 겨울이 춥지만은 않아 날 바라보는 네가 있기에 yeah. 아무도 자지 않던 내 맘 불도 꺼지지 않던 내 밤 먼지 가득 쌓여 텃벽 가득 나의 꿈들이 너를 만나다 싶게요 실이 되어갈 기적이 아닐까 내 앞에 나타난 큰 순간 아직도 기억나 어두웠던 내 하늘에 하나 둘 내리던 초록색 별빛을 살며시 내게 다가와 어느새 맘에 쌓여와 눈부시도록 가득한 은하수가 돼 혼자 같던 내 시간 속에 내민 너의 따뜻한 손이 희미했던 내 지난 꿈을 따뜻하게 감싸 꽃피게 해줘서 내게 봄이 온 것처럼 겨울의 끝에서 난 봄이 돼준 널 만난 건 Oh miracle 내게 너무도 기적 같은 일인걸 네가 온 후로 난 이제는 겨울이 춥지 상상할 수도 없어 my everything or none, none 이제 내 꿈의 전부인걸 이 길을 나와 걸어줘 끝까지 또 함께 해줘 내 꿈의 안에 우리 꿈 영원히 share this dream with me 너와 난 누구 싶어 끝에서 난